하겠습니다. 예, 서했습니다. 우리 송하세님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매월 마지막 우리 셀리더 설교로 해서 우리 소망 셀리더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축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보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 2절을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시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날마다 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쁨을 나누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과 2장의 2절과 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2절과 4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분득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모든 지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물로 비춰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멘. 열두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는 곳곳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의 사명을 그들은 잘 전파하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역을 감당을 잘 하였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뭉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동체에서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저는 감히 해석해 보았습니다. 몸은 하나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몸은 많은 지체가 있고 이것은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어 서로 아우성을 칩니다. 이 비유로 제가 된 것입니다. 정작 한 지체가 칼에 베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반응들이 괜찮아 너 베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길까요? 아닙니다. 그 살짝 베인 데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온몸의 신경들이 그 눈길들이 그곳을 향하여 같이 아파하며 고통 합니다. 맞죠?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라도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줄 압니다. 이 내용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다가 이 표현의 말씀을 끌어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나 아프고 고통을 당하면 잘 되었다, 꽃이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초스피드로 가서 온 눈길이 그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누구라도 나만 성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훈련하시고 그 경험을 잊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공동체를 통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근의 일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남도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참으로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어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흠이 없는 것. 주님의 말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 이름에 내 심장이 떨려 보셨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라는 그 주어진 그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혹시 들여다보셨습니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먼저 나온다면 그는 예수가 누구이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절로 기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보는 관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 세상의 가치와 내가 보는 그 관점들이 다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를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조금 3000도로 제가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묻어 있어요. 처음 볼 때는 몰라요. 10번을 봐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누리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외치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만 봅니다. 무지에서. 우린 그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내 손에 쥐게 됩니다. 아멘. 아직 그 시민권을 못 받으신 분은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건물과 화려함과 유혹이 많은 그 삶이 다가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가려진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봉독하신 것처럼 다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정으로 앞으로 열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이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알리고 가르치고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돌아올 은혜들을 그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말씀 가운데 하나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또 9월 달에 또 열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 오늘 정말 떨리는 순간이 기존에 보시던 분 외에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담담을 주셨고 오늘 아침부터 저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은 여기서 춤추고 막 그 하나님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좀 어린아이보다는 좀 컸기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쁨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사로잡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것은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였죠부터 교회 1박 2일 양산 여행했을 때가 봄이었던가요 그때? 봄, 5월이었는지 4월이었는지 하여튼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을이었어요. 거의 달이 없었어요. 아, 작년이었습니까 그게? 가을. 네, 작년이었네. 가을이에요. 아.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예? 아니요, 양산. 예. 공동체란 말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 너에게 묻는다. 였습니다. 교회 너에게 묻는다. 예, 네, 우리 같이 벤치에 앉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아, 6월이었습니까, 그때가? 아, 올해입니까, 그게? 아, 예. 아, 이렇게 멀리 느껴지죠, 이게? 몇 달 안 됐는데요, 이게? 아. 예, 고기 구워 먹고 그때. 아, 맞네요, 맞네요. 아, 그때 우리 고은이하고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교회 너에게 묻는다.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 설명되어 있는 교회, 뭐 히브리 원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으며, 지금 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와 그때 교회는 무엇이 차이가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두 날개 양육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날개가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와는 같은지 어떤지, 또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모습은 과연 이 두 날개 우리 교단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 같이 우리 질문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보시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요즘 말로 하면 주님께 속하였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 단어는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했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교회로 번역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주님께 속한 것이란 단어가 있고요, 이제. 다른 한 단어는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요즘은 우리가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어, 주님께 속하였다 라고도 부르는 이 단어는 어떤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게 둥글게 모였다로도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뜻을 보면 주님께 속하였다가 더 멋진 것 같은데,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둥글게 모여있다가 더 원래 교회 뜻과 가깝다, 그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개인으로서는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에선가부터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었다 이거나 둥글게 함께 앉아있다 모여있다,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둥글게 앉아있다면 둥글게 앉아있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참 특별한 것은 나의 이름이 불리어졌다라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셨고, 이제 나머지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루어가기 나름이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인가? 그 다음이 뭐였죠, 말씀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 교회, 말씀드리죠, 제가 건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죠. 교회가 지금 여기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나가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방향들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저는 건물에 돈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건물에 돈을 쓰려고 하면 여기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건물에 돈 쓰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여기가 좁으면 따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인데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90%는 몽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외국인 한국어 교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외국인들 전도를 많이 해서, 그때는 이 자리에 90%가 몽골 사람이었고, 캄보디아, 뭐 베트남, 물론 여전히 저와 관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친구들은 직장에 매여있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훌더 다 떠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건물은 그대로이지만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텍사스에서 왔었던 마이클도 오랜 시간 우리가 같이 했었고, 미시시피에서 왔었던 다니엘과 모니카도 또 같이 한 시간들이 있었고, 또 떠났다 다시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건물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꼭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옮겨가면 거기는 교회이지요. 교회 너에게 묻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 서로 서로에게입니다. 교회로서 당신이 건강하십니까? 그거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교회로서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그거 서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물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의 머리이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도계시장 이 주변만 돌아보셔도 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터키에 선교사로 가셨던 최영곤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주변 교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은 건물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정말 건강한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당신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둥글게 앉아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든지 이 앞에서 설교하며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그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기도 누구 헌금 누구 이름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그게 있었죠. 근데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되돌아보니까 기도는 순번대로 돌아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집사님 다음에 무슨 나이나 직분 순서대로 쭉쭉쭉쭉 흘러가면서 예, 우리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예전에. 근데 정말 되돌아보니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충만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이 한 주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많은 이야기를 품었던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 순서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 받으시는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호주에 있는 우리가 오순절 교회인데 호주에 있는 오순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몇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구 뭘 기대해 주십시오. 누구 뭐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함께한다라는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셀 교회죠. 우리 두 날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모양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꿈꾸는 피라미드는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은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그래서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목회자 그룹이 있고 목회자 그룹이 셀리더를 섬기고 셀리더가 셀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점이 목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섬길 수 있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중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은 기쁨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살아 숨쉬며 꿈틀꿈틀거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 한 달을 살아가고 이 1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로에나 셀리더님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주 이 좋아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셀리더님들께서 이제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제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여기 뛰어난 리더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설교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였습니다. 그 전에 그 시간 그 공간이 위대한 부흥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지금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면 거긴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것이 지난달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지난달의 설교였었지요.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숨쉬며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숨쉬며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숨쉬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Sister, in the morning, the sister came and sadly that she preached about the community. So, what is the community? I feel very good in the morning service because getting better. We know what is the church. So I'm so happy about this. And Brother Bobby, we cannot see you next Sunday, I know. So I feel so sorry about that. Yeah. But I know every time, everywhere, God with you. We will pray for you. You have to remember this. God loves you. God loves your family. I hope to keep in touch in you, more Facebook, any other tools. Yes. But you have to remember this. Maybe we cannot see more. We don't know the plan of God. But even though we cannot see you, but you have to remember this. We will pray for you. And God love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brother. 우리 소망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인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진영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성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참 값어치를, 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나아가 정말 그 하나님의 품은 뜻을 전하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하시되 그의 삶이 아버지 예수의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제리 바디 형제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아버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아버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약속을 아버지 붙들고 그 삶에 하는 뒷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